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you know 운명이란 걸 느껴서 내 맘속 I need you girl 매일 너밖에 생각이 안 나 오늘도 yeah. 올라만을 그리면 한참 못 잊어 그치 어디에 있는 거니 매일 밤 내게 날 조금 더 천천히 다가와 baby 내게 눈빛으로 달콤한 그 눈빛으로 밤을 비춰줘 부탁이야 이렇게 멀고 먼데서 널 불러 수백 번 되새김에 불러 My life for love That's all about you 내가 보고 싶어 내게로 돌아올 수